레포트 냈는데 못 받은 사람은 이따 저기 강의 마치고 받아가세요. 나중에 와서 못 받은 사람들은. 오늘도 내야 돼요, 레포트. 자, 책 봅시다. 방법소설. 지난번에 방법소설 제1부, 나 자신 속에서 연구하기로 거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방법소설 제2부를 봅니다. 방법의 주요 규칙들. 이걸 읽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데카르트는 자기가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자기의 이를테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165페이지를 펴보세요. 규칙들 제 오늘은 제2부, 제3부 이쪽을 좀 165페이지 밑에 문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그 후에 여행을 하면서 우리와 반대되는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야만스럽고 미개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은 우리 못지않게 혹은 우리 이상으로 이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행을 하면서 야만스럽고 미개한 것이 아니라 모두 많은 사람은 우리 이상으로, 우리 못지않게 혹은 우리 이상으로 이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다. 보편적 이성의 가능성이라고 하죠. 보편적 이성의 가능성을 뚜렷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동일한 정신을 지닌 한 인간이 어려서부터 프랑스인이나 독일인 사이에서 자랐을 때, 가령 중국인이나 식인종 사이에서 생활한 경우와 얼마나 다른 인간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고, 또 유행에 있어서도 10년 전에 우리 마음에 들었고 또 앞으로 10년이 가기 전에 다시 우리 마음에 들 바로 이 옷이 지금은 얼마나 기묘하고 우스운 것으로 보이는가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은 확실한 인식이 아니라 관습이나 선례라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데카르트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이성을 이 책의 방법소설의 제목처럼 이성을 제대로, 올바로, 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확실한 인식이 아니라 관습이나 선례에 의해서 움직여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타파해야 될 게 뭐가 되겠어요? 신성환 씨 얘기해봐. 뭐? 관습과 선례. 그죠? 관습과 선례를 담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역사책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관습과 선례를 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관습과 선례를 버려야겠다라는 것까지 마음이 이제 미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데카르트는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167페이지를 보면 문단이 새로 시작하는 부분을 봅니다. 나는 어둠 속을 홀로 걸어가는 사람처럼 천천히 나아가고 모든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자고 다짐했다. 누구나 안 그래? 좀 짜증나죠? 김은사 학생 어때? 내가 썼으면 저기 고전이 안 됐겠지만 네가 썼으니까 고전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옆에다 썼어. 일찍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놈아. 이렇게 써놔. 그래서 이제 내 정신의 역량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인식에 도달하게 해주는 참된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제 참된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우선 논리학, 수학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논리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수학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쭉 하다가 이 사람은 이 168페이지로 가면 이 유명한 방법소설에 나오는 네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논리학의 그 많은 규칙들 대신에 다음에 네 가지 규칙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네 가지 규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와 있죠. 첫째 한번 봅시다. 명증적으로 참이라고 인식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속담과 편견을 신중히 피하고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석판명하게 내 정신에 나타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흔히 말하는 첫 번째, 데카르트의 이제 방법서에 나오는 네 가지 규칙 중에 첫 번째, 명증의 규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증적으로 참유로 인식한 것 외에는 받아들이지 말 것. 이제 문제는 뭐가 명증적인 것이냐, 이게 문제겠죠. 뭐겠어, 이상훈 군? 이성, 수학적인 확실성, 이런 것들이겠죠. 관습이나 선례에 따른 것은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게 틀림없다고 말을 해도 수학적으로 확실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은 것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이런 정신들이 말하자면 근대인의 정신이죠. 말해봐, 틀림없어? 증거가 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법칙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소용없어 버리죠.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좀 더 논증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검토할 어려움들을 각각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작은 부분으로 나눌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분해의 규칙입니다. 분해. 나눠라. 요거는 우리가 뭔 일을 할 때도 스테이크를 썰어서 먹어야 하듯이 포크를 확 찍어갖고 입으로 그렇게 한 입에 먹을 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가능한 한 작은 부분으로 나눌 것. 이게 두 번째 규칙. 세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일상적인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들을 순서에 따라 이끌어 나갈 것. 즉,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알기 쉬운 대상에서 출발하여 계단을 올라가듯 조금씩 올라가 가장 복잡한 것을 인식에 이르기까지 이를 것. 그리고 전후 순서가 없는 것에서도 순서를 상정하여 나갈 것. 이걸 이제,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해서 가장 복잡한 것에까지 이를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제 합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서로 얘기가 붙죠. 자, 눈앞에 보이는 사태가 있어. 이 사태가 아주 덩어리가 이렇게 커.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아, 미안해. 이렇게 큰데 이걸 갖다 단순하게 쪼개. 쪼갠 다음에 가장 단순하게 작은 것으로 쪼개.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 다시 차곡차곡 재조립을 해나가는 거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묶어서 흔히 분해 또는 분석 종합 또는 합성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석 또는 종합 합성의 방법. 그러니까 사태를 생각할 때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토마스 홉스나 존 로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 철학자들이죠. 우리가 다음 달에 읽을 존 로크. 존 로크는, 존 로크가 이야기할 때, 존 로크의 그 정치 사상은 자연 상태부터 시작을 해요. 자연 상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자연 상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 자연 상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 단위가 뭐냐, 개인이란 말이지.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개인부터 얘기를 해. 그럼 개인이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란 말이지. 요게 그러니까 반드시 데카르트의 방법만이 아니라 이 당시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에 해당해요. 가장 작은 단위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사태를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눌 것.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눈 다음에 그 가장 작은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전체로 나아갈 것. 분석 종합의 방법을 사용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완벽한 열거와 전반적인 검사를 어디서나 행할 것. 이걸 열거의 법칙이다. 열거의 규칙이다. 이렇게 해서 명증, 분해, 합성, 열거. 요 네 가지가 바로 데카르트가 말하는 방법서술의 네 가지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명증, 이것은 다시 논증의 여지가 좀 있다고 했어요. 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2번, 3번, 4번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데카르트의 방법,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 닥쳤어. 어려운 일이 닥쳤어. 그러면 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사태를, 이 어려운 일을 갖다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일이 가장 최소의 단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의 단위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걸려있는 사태들이 무언가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다 열거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사람들 대뜸 사태 대가리를 들이밀고 그러다 깨져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러죠. 이상식구 그래 안 그래? 블로그에 글을 잘 써야 된다고 하는 이 과제가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눈 크게 뜨고 말해봐. 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쫄지 말고 이렇게 달달 떨어. 등바로 좋아가지고. 단어, 문장과 단어. 그렇지. 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글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내가 골라서 쓰는 단어들은 얼마나 사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성해 보는 거라. 단어를 골라서 쓰는 거. 이런 거. 이런 고민 없이 그동안 썼잖아. 좀 낯설게 느껴지는 느낌, 뭐 이렇게. 나 뒤끝이 더러운 놈이야. 한번 꽂히면 계속 외워. 그 단어를 외워. 이 새끼가 나를 이렇게 봤단 말인 줄 알았어. 외워가지고 계속 써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그걸 공군다고 그러지. 사람을 그냥 끝없이 이렇게 파고들어서 아픈 데 계속 찌른다고. 그러니까 낯설다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 고민을 많이 했었던 단어.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얼마나 사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디픽트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는요 아주 쉽게 평가적 단어들을 써요. 평가적 수로들을 씁니다. 괜찮네, 뭐 어설프네, 뭐 이런 말들 있잖아. 평가적 단어들을 아주 쉽게 써요. 아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씁니다. 그러지 말고 기술적 수로들을 쓰세요. 기술적. 데픽티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글을 잘 쓴다. 그러면 글을 잘 쓰는 것을 갖다 글을 잘 써야겠다라고 하는 과제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 과제를 잘 수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글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들이 뭐냐? 단어다. 내가 단어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골라서 쓰고 있는가. 가령 내가 7월에 동대문구 정바도에서 강의를 들었다. 인문학 강의를 들었다. 인문학, 네가 들은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써봐. 그러면 괜찮았네. 이렇게부터 말하거든요. 뭐 어설펐네, 후졌네, 뭐 낯설었네, 이런 식의 평가적 수로들을 이용해서 말해. 그런 절대로 남에게 전달될 수 없어요. 그런 단어들로. 왜? 우리 모두 다 지금 여기에 살고 여기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현대인이에요, 근대인이에요. 우리는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 다 달라. 그리고 취향을 형성해 온 과정도 다 달라. 옛날에 농경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 비슷해, 취향이. 그러니까 그 한시 고문진부나 정기상, 지난번에 우리가 일리아스 할 때 읽었던 정기상의 송인 있잖아요. 여기 송군 남포 동비가, 남포에서 님 보내는 구슬픈 노래 이런 거 있잖아. 우월잔재 쳤을 때 비겐 다음 방쪽에는 풀이 푸른데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늘은 푸르다. 그 다음에 뭐 저 넓은 하늘을 날아본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비슷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가져오는 감성적인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 다 다르죠. 조경민은 좋아하는 영화배우가 누구야? 영화배우야? 말 잘해야 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서로가 싸움이 날 수 있어. 남자예요. 아무거나 말해봐. 쇼펜?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참 찌질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건 근데 그렇지 않잖아. 예전에 경험 세계가 비슷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평가적 수로가 기술적 수로가 거의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 달라. 가령 내가 나는 크린티 스튜드야. 이렇게 말할 때 기분이 어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 봐.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가령 내가 누굴 만났는데 마치 크린트 이스트우드를 만난 듯한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그럼 강준영 군은 그 글을 읽고 밑에다 댓글 달지. 선생님 뭔 말 하세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평가적 수로가 얼마나 말이 안 되겠어.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마치 아네트 보닝을 본 듯한 이러면 나는 최고의 찬사거든. 누가... 역겨운 분 환불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네. 괴로우시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약간만 참아주십시오. 알어? 봐, 이게 평가적 수로가 얼마나 안 되는지 알겠죠? 이게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하는 것도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글을 쓴 다음에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내가 제대로 다 디픽트 했는가? 서술했는가? 이런 걸 따져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지금 여기 말한 데카르트의 방법을 그냥 일상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2번, 3번, 4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1번이에요. 1번. 명증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하학자가 흔히 사용하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근거들의 긴 연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즉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참이 아닌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간주하지 말며 어떤 것을 다른 것에서 연역할 때 항상 필요한 순서를 지키기만 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국 도달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결국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데카르트는 기하학자가 흔히 사용하는 단순하고 쉬운 근거들의 긴 연세 이렇게 돼 있죠. 즉 기하학에서 사용하는 연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더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방법보다도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이 진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기하학의 연역적 방법. 그리고 몇 줄 내려오면 지금까지 학문에 있어 진리를 알고 진리를 탐구한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몇 가지 증명을 즉 확실하고 명증적인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수학자들 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카르트가 첫 번째 규칙에서 명증적으로 참이라고 인식한 것 이것은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하학적인 연역의 방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학적인 방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수학적 방법이라고 말하지 말고 기하학적 방법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더 기하학적 연역의 방법. 왜? 데카르트가 말하잖아요. 확실하고 명증적인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수학자들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데카르트는 네 가지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네 가지 규칙 중에서도 중요한 건 첫 번째 규칙. 그리고 그 첫 번째 규칙은 기하학적 연역의 방법을 통한 명증성. 이거죠. 그래서 172페이지 봅니다. 넘어가서 중간쯤에 이제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나는 오히려 이런 학문의 원리는 모두 철학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철학에 있어 나는 아직 아무런 토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무엇보다도 우선 철학에 있어 확실한 원리를 설정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읽은 문장 철학에 있어 나는 아직 아무런 토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데카르트가. 그러면 철학은 지금 확실한 토대가 없다. 이런 말이니까 지금 나는 철학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철학이 진리를 나눠놓는 것을. 지금 철학을 옆에다 우리 이 데카르트가 오늘날의 용어로 만약에 데카르트가 뭐 데카르트의 블로그를 갖다 썼다. 데카르트 블로그.com 뭐 이런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썼겠죠. 철학을 엎어야 한다. 이렇게 썼겠죠. 지금 오늘날의 용어로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서 말하자면 왜? 확실한 원리가 없기 때문에. 철학은 지금까지 수학적 더 세부적으로 말해서 기하학적 연역에 따른 명증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 지금 모든 철학은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철학과에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 철학과 사람 지원자가 없으니까 어쨌든 한 발이라도 걸친 사람은 그냥 남겨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요새 데카르트 읽으면서 야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철학을 엎어버려야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다 그런 야망을 품고 들어가는 거라 사실은. 네? 그 누구나 다. 그러니까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려는 사람은 내가 물리학의 역사에 뭔가를 새로운 발견을 내놔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철학의 역사, 철학과에 가서 자기가 야망을 품는 사람은 내가 철학을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철학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전복을 하는 거야. 철학을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위대한 철학자가 되는 거야. 철학을 없애버려야겠다. 즉 아버지를 죽이는 거지. 그거예요. 오이디푸스 왕, 부친을 살해하잖아요. 철학자들은 다 부친을 살해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20세기 철학의 20세기의 철학을 새로 쓴 철학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 철학과 출신도 아니에요. 철학과 출신도 아니야. 철학 지금까지 다 헛소리였다. 비트겐슈타인들도 철학 지금까지 다 헛소리였다.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만 따져서 물으면 철학의 작업은 끝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든가 뭐 이게 신은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철학 아닌 게 돼버렸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저기 러셀 밑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러셀이 얘를 좀 잘 키워볼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러셀이 자기보다 더 잘난 놈이야.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다 때려치고 저 오스트리아 거기 가서 초등학교 선생 해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철학을 그러니까 새로 쓴 사람이에요. 철학을 엎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철학을 전복한 사람이. 그게 철학의 역사를 새로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철학이 이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 새로 나는 거예요. 자기가 선행하는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나는 전에 받아들인 그릇된 의견을 모두 정신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훗날 추리의 재료로 삼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며 규정된 방법을 더욱 확실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연습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말은 그릇된 의견을 전에 받아들인 그릇된 의견을 모두 정신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랬죠. 얘가 그러니까 뭐야 이게 배운 거 다 개무시하고 그 말이죠. 그냥 나는 이제 지금 방법을 세웠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그 추론의 재료로 삼기 위한 경험을 축적하고 방법을 연습하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을 뿐이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이 보여주는 이제 숨어있는 야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방법소설의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령 아까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제5부에 나오는 자연학적 사실들 이런 것 오늘날에는 틀린 얘기들 많아요. 동물정기 이런 거. 그걸 보고서 어떤 바보가 아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틀림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 바보죠. 이거는 그 당시의 자연과학 얘기고 데카르트가 여기서 의도하는 게 뭔가를 봐야 되는 거라. 뭘 의도했다고? 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네. 전에 배웠던 것들을 무시? 거부? 무시? 거부? 네. 그 다음에 문장을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세운 방법에 따라서 자신이 세운 방법에 따라 앞으로 자기가 보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재료로 삼아 네. 새로운 철학을 끄떡거리지 말고 자기 따로 말해. 새로운 철학을 세우겠다. 다시 말이 안 되면 글도 안 돼. 말을 해봐야 돼요. 자, 다시 데카르트의 의도가 뭐였다고? 여기 왜 이래요? 네. 비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폐기하고 네. 자.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버리고 자신이 세운 방법에 따라 방법의 규칙에 따라 경험을 재료로 삼아 자신의 철학을 새로 세우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지금 제 2부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 그래서 이제 제 3부는 도덕 몇 가지 도덕 경률들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몇 가지 도덕 경률들 이거는 거기 보면은 저기 약간 그 분위기 이상한 그 왕녀가 하나 있어요. 엘리자베스 왕녀라고. 쌍꺼풀이 너무 두껍죠? 지금 이게 쌍꺼풀 잘못 나와 있는 잘못 수술 잘못된 경우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와 인간의 행복한 삶과 도덕 경률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데카르트 최후의 저작인 정념론에는 엘리자베스 왕녀에게 바치는 헌사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데카르트가 시도했던 철학의 혁신과는 내용적 일관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인생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데카르트에게 물었어요. 가령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모든 것은 관습과 선례를 폐기하고 수학적 명증성 위에다가 당신은 이론을 철학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데카르트가 세상이요, 지 그렇게 돌아가겠어? 이렇게 말한 내용이에요. 사는 건 또 별개 문제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건 사실 읽으면 배반감이 밀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배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배반감만 밀려옵니다. 그래서 4부 형이상학을 토대로 갑니다. 4부 데카르트가 이제 4부 형이상학을 토대로 들어갑니다. 데카르트가 이제 3부에서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네덜란드로 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네덜란드에 대한 그 찬양을 약간 보이는데 183페이지에 보면은 183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나는 남의 일에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아주 활동적인 위대한 국민들과 더불어 이분들이 봐도 히딩크의 조상들이에요. 아, 위대한 국민들 참 좋겠다. 대도시의 편의성을 만끽하면서도 외진 사막이 있는 것처럼 유유자적하는 은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좀 해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나중에 프랑스에 와가지고 네덜란드를 너무 그리워하고 막 그랬어요. 데카르트가. 프랑스는 너무 신난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책이 있는지 한번 제가 지금 찾아서 읽어보려고 그래요.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유럽 근대 학문에 끼친 영향. 크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게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는 말이죠. A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 A라고 하는 방식이 있으면, A라고 하는 방식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하게끔 해. 누군가 나서 B라는 방식으로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거의 죽음을 면치 못해. 그쵸? 아주 왕따가 돼버린단 말이지. 이를테면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 일본도 우리와 못지않게 입시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령 일본에서는 A라고 하는 코스로 일본의 교육제도가 흘러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B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 B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 학교를 세우잖아요. 학교를 세워서 하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이건 완전히 지원을 확 해요. 왜냐? 이게 언젠간 이 방식이 훌륭한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다양한 것을 인정하질 않아. 하나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딱 가도록 해요. 근데 이것만 가면은 정해진 룰 안에서 딱 정해진 규칙에 따라만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오질 않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동대문에서 2월부터 11월까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부터 시작해서 공자의 말씀이 노노에 이르기까지 10권의 책을 제가 읽잖아요. 이게 대학에서는 불가능해요. 대학에서. 왜? 만약에 제가 철학과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는 우리 교수 아카데미에서 서양 고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 서양 철학서를 30주 동안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대학에서는 불가능해. 왜? 나는 서양 근대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고대 철학사를 강의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고대 철학 전공 교수가 내 밖으로 뺏어간다고 못하겠네. 수업시간에 고대 철학에 대해서 거론을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아니 철학 공부한 양반이 근대 철학 전공했어도 자기가 고대 철학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서양 철학 전공한 사람은 동양 철학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면 싸움이 나.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가능한 것은. 이건 이제 하나의 지성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먼저 프랑스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나라에서는 이 생각이 불가능했던 거라. 갈릴레이나 이런 애들 재판받는 거 보고 네덜란드로 토낀 거지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쓴 생각을 검증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생각이 중요한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학문이 발전하는 기본 바탕이에요. 이게 데카르트가 네덜란드를 찬양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왜 세계적인 학자들이 잘 안 나오냐. 내가 욕할 거 없어. 너도 그럴 시간에 세계적인 학자가 안 나온다고 욕하기 전에 너도 공부나 해라.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동대문구 정바도서관에서 강의하는 강요원하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강의하는 누구 있어. 그럼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강요는 E급, B급으로 딱 계산해버려. 제도적인 규칙에 따라. 할 수 없어. 우리 누구나 다. 그걸 무식중에 갖고 있어. 이게 제도화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그걸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가령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단 말이죠. 90년대 중반에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모였어. 모였는데 저한테 독일 철학 전공에서 독일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단 말이에요. 해결학회 갔어. 그러면 어디서 학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럼 동국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인츠에서. 그래서 대화를 안 해.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씨발 나는 그럼 독일에서 공부한 얘기를 할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뒤풀이 자리인데 귀 기울여 듣지. 내가 독일을 안 가봤으니까 저 자식들 뭔 얘기나. 계속 독일에서 맥주 먹은 얘기만 해. 짜증나. 어?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도 그래. A라는 사람하고 강연하고 있어. 사람이 딱 그래. 한국에서 독일 철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하고 독일에서 독일 철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럼 아예 물어보기도 전에 이 사람이 더 실력이 있겠거냐고 계산을 해버려. 그럼 발전이 돼? 안 되잖아. 그죠? 여기서 공부한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왜 생각을 못해? 아예 그냥 딱 제도적인 장치로 딱 막아.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없는 거야. 한국에는 발전할 수 없어. 그래서 발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독일을 가려고 그러지. 거 갔다 와야 취직이 되니까.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취직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 있지. 예전에는 씁쓸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오히려 잘 됐다. 나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족하면서? 만족하잖아.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돼.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돼. 이를 악물고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학에서 강의할 때하고 똑같이 압박을 주고 레포트 써오는 것 같고 갈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배웠는데도 사람들이 그래. 너 이번에 경민이 너 이번에 뭐 동대문에서 1년 동안 배웠다면서 도서관에서 배운 게 뭐 별거 있겠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때 알아야 새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 아가 일로 와봐. 이래갖고 새끼 이거 배웠어 이놈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여기서 정규적인 교과 과정도 아니고 한 달에 만 원짜리 그러니까 한 달에 만 원짜리가 별거 있겠냐? 하는 데서 배웠는데 한 학기 500만 원 내서 배운 것보다도 더 잘 배워야 된단 말이지. 더 잘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를 넓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네덜란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일주일 내내 못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거 봐, 팔뚝 봐. 일주일 내내 못 만들어와서 이게 5주 가면 내가 자빠져서 할 일이 없어. 내가 블로그 검색해갖고 이렇게 쓴걸 내가 갈구겠냐고. 또 갈군다 저 새끼. 그러겠지 지금. 한번 잘못했다고 이게 죽기. 올 자네 계속 들어야 돼. 11월까지 매주 내가 한 번씩 갈굴 거야. 아주 뼛속에 자네 새겨 묘비명에다 세워. 블로그로 갈굼당한 자 여기 잠기다. 또 잠들다. 블로그 글 한편으로 갈굼당한 자 이상직 여기 잠들다. 이렇게 갈군이 강요원 이렇게 써. 내가 자네보다도 먼저 죽겠지, 아무래도. 내가 죽은 다음에 그거 묘비 그렇게 안 쓰면 내가 저기 하늘에서 못 오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갈구는 거야. 이게 여기서 배웠으면 잘해야 된다. 이게 사실 내 강박관념 있어요. 그러니까 레포트도 막 쓱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써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게 중요해.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학문의 식민지가 된단 말이지. 학문 식민지가. 일본 사람들은 유학 안 가요. 자기네들이 다 해. 에도 시대부터 도쿠가와 막고 말기 시대부터 그 사람들은 번역하고 해서 헤겔전집, 칸트전집, 마크스전집 다 번역해서 헤겔사전, 마르크스사전, 칸트사전 다 있어요. 헤겔사전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 있어. 사전 지네들이 다 만들어. 유학 안 가. 독일로 유학 안 가. 지들이 해.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적인 학자들을 배출해. 세계적인 학자를 배출해. 우리는 프리미어 리그 가서 몇 명이 뛰고 있나를 자랑하고 있잖아. 일본 사람들 그거 자랑하는 거 봤어? 그래도 항상 월드컵 나가잖아. 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일본 축구선수 없죠? 월드컵 나가잖아. 축구 재밌어 하고. 그럼 됐잖아. 그러니까. 그걸 안 해. 계속해서 그렇게만 한 거라. 어쨌든, 우린 네덜란드 사람이야. 중요해. 자, 형이상학 토대 봅시다. 184페이지 중간부터. 앞에서 했던 것과 반대로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전적으로 거짓된 것으로 간주하여 던져버리고, 이렇게 한 후에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내 신념 속에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데카르트는 의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 유명한 이제 데카르트 회의주의. 요걸 이제 방법론적 회의주의라고 그래요. 방법론적 회의주의라고. 자, 알아둡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방법론적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법론이라는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의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는 방법으로서의 회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없이 의심을 해가지고 의심을 해서 끝을 해가지고 아이고 남은 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가려는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단 의심을 해보는 거지. 이번에 레포트 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쓴 사람이 많았어요. 아, 이번에 나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니까 그동안 내가 믿고 틀림없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이거 알고 보니까 아주 허술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걸 발견했다. 라고 레포트 쓴 사람들 많았어. 그거죠. 의심을 해보는 거야. 내가 틀림없다고 여기 왔던 것들이 과연 틀림없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의심해보는 거야. 데카르트는. 자, 앞에서 방법은 기하학적 연역에 의한 명립성을 이제 토대로 놓고, 그러면 이제 기하학적 명립성에 의한 토대를 놓은 다음에 의심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뭔가를 살펴보는 거죠. 우리 감각은 종종 우리를 기만함으로 감각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다. 제일 먼저 데카르트는 감각을 버립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그냥 철학책에서 너무나도 유명하게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시험도 많이 봤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외워요. 아유, 지겨워, 데카르트. 감각은 우리를 기만한다. 감각은 기만한다. 따뜻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몸이 차가운 거였어. 그래서 따뜻한 거였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감각. 잘생긴 줄 알았더니, 뭐, 엉망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미쳤는 개비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누구 레포트 쓴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었는데? 아, 강준영이구나. 소개팅을 했는데 그 소개팅을 한 그 아가씨가 너무나 이뻤대. 그래갖고 막 너무 막 핸드폰 문자로도 이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이 생각이 다다다다다 떠올랐는데 이틀 후지 사이 좀 길었어요. 응, 그 사이가 지난 다음에 그 별 볼 일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너의 감각을 의심을 해야 돼. 정말. 네. 그지? 네. 그러니까 거기 레포트 밑에다 거기다 써놔서 내가 미쳤었나 보다 이렇게 쓰란 말이죠. 벌써 나타났어, 강준영. 감각을 의심해야 돼. 데카르트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한 기하학적 문제에 있어서조차 추리를 잘못하여 오류 추리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나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에 증명으로 인정했던 모든 근거를 거짓된 것으로 던져버렸다. 이제 남는 게 없네. 감각하고 기하학적 생각하고 감각을 일단 버렸다. 이게 데카르트의 핵심입니다. 감각을 버린다. 감각을 버린다는 것을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감각은 어디부터 있어요? 이게 감각. 외부에 물체가 있어요. 외부 물체에서 뭔가 이렇게 오죠? 와가지고 여기 우리 감각 기관이 있죠? 그리고 감각 기관으로부터 지금 감각이 나오잖아요? 감각 기관, 센스 오르간. 감각을 버린다는 것은 감각기관을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감각기관이 어디부터 있어요? 우리 몸에 붙어 있죠? 감각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일단 구별되고 있어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은 진리의 원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그걸 논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신성아 씨 얘기해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 그걸 논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를 들어서 말해줄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 제논. 나르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야. 그럼 그걸 논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너 거기 서 있어봐. 한번 쏴볼게. 그러면 그 사람이 정지에 있겠지. 이러다 죽지. 화살 맞아. 응? 나르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세요? 계셔요? 화살에 독 묻혀가지고, 퓨욱 쏴봐. 정지에 있다니까 꼼짝 말어. 이렇게. 화살은 정지에 있다. 계속 하다가 화살이 이마빡에 막혀 죽는 거야. 자, 그러면 데카르트가 감각을 불신한다. 이럴 때, 이 데카르트에게 논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느끼게 해준다 그러면 안 되고, 일로 와보세요. 그래갖고 싸대기를 귓방망이를 한 대 치면, 안 아프다고 그럴 거 아니야. 참아야 하느니라. 막 이렇게. 막, 참고 있겠지. 아파도 이빨 다 나가도록 맞아. 이게 지금 이 데카르트가 정신하고 육체하고 이렇게 분리한 거 있잖아요. 분리해서 오로지 정신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 중에서도 틀림없이 정신 속에만 있는 것, 이것만을 진리의 원천으로 인정했어요. 이것이 데카르트의 치명적인 잘못인 거라. 이게 그래서 데카르트의 오류, 데카르트 에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고 있는 이 태도가 데카르트의 에러라고 불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지과학에서는 이거 완전히 논박이 돼요. 즉 우리의 정신에서 만들어진 어떤 기억이라든가 정신현상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정신과 육체가 어느 선에서 구별되지 않고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항상 뚜렷하게 언제 어디서나 틀림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수업시간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파 형태 비슷하게 저장이 됐다가 다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로지 우리 정신에서만 일어난다고 여겨지는 기억도 육체의 도움을 얻어야 되고 육체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억도 틀림없이 명중적으로 있을 수 없고 항상 역동적이고 불안하고 변화된 상태에 있다는 것.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오늘날 밝혀지는 얘기야. 자연과학을 통해서. 근데 데카르트는 일단 감각을 불신하고 그 감각이 원천이 되는 감각기관의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죠. 여기서 데카르트는 철저하게 육체와 정신을 구별해서 말한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데카르트의 출발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85페이지로 가면은 이렇게 쭉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동안에도 나는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난번에 말했던 코기토 에르고 숨. 이 진리는 아주 확고하고 확실한 것이고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가당치 않은 억측으로도 흘리지 않는 것임을 주목하고서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일 원리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철학의 제일 원리라는 말 있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일단 내가 지금 내 감각이 틀림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추론을 틀림없이 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다른 모든 것은 틀렸다 해도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 사유하고 있는 나 자신만큼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말은 보기에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명제의 형식을 보면 무슨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는 것 같잖아요. 생각한다로부터 존재한다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냥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생각이야말로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뭐라고?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나의 정체성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요소다. 네, 핵심적인 또는 본질적인. 그 옆에 있는 양반. 아. 어지럽구나. 뭐요?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네, 생각이야말로 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요소다. 예. 아, 알겠구나. 아시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데카르트는 철학의 제일 원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겨보면 186페이지로 가서 세 번째 줄. 내가 다른 것의 진리성을 의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고 확실하게 귀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다. 거기서 세 줄 내려오면 오직 생각하는 것이며 나는 하나의 실체이고 그 본질 혹은 본성은 오직 생각하는 것이며 존재하기 위해 하등의 장소도 필요 없고 어떤 물질적 사물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인데 이건 상식에는 어긋나는 말이죠. 존재하기 위해서 물질적 장소가 필요 없다고? 얘 봐라. 그렇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사람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나, 즉 나를 나이게끔 해주는 정신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계기인 정신은 거기 물체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물체,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정신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며 근데 더 하나 심지어 물체보다 더 쉽게 인식되고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은 스스로 중단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이며 동시에 정신은 육체보다도 또는 물체보다도 더 쉽게 인식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단정지어 말하는 거죠. 단정지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를 논박하려면 데카르트의 철학의 제일 원리가 이거잖아요. 이걸 논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체가 더 쉽게 인식돼요. 그렇게 하면 데카르트 철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출발하는 거니까. 이걸. 예. 중간 없이 존재한다고 돼 있는데 중간 없다는 게 계속 연속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연속적으로? 중단 없이라는 말이 연속적으로 하니? 중단이 그럼 된다면 그 어떤 생각이 안 돼요? 아, 중단된다면 내가 이상훈 군을 심하게 때려가지고 정신을 잃었어. 그럼 중단되지. 안 맞아보면 금방 몰라, 이렇게. 금방 알겠지? 네. 그거 맞기 싫으니까 금방 네네네 그러네. 네, 그건 아주 천박한 예고.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기서 그냥 질문이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나와봐요 한번. 겁먹지 마. 지금 데카르트는 내가 나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뭐라고? 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 정체성을 그러니까 정신은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본질적인 계기. 그러면 이 정신은 근데 여기 읽은 것처럼 중단 없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중단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이때는 이런 정신이었다, 이때는 이런 정신이었다. 이거는 이것과 이것이 이어지지 않죠. 항상 일정한 선행한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도 저번에 저 정신이 이 나의 정신이었음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게 중단 없이. 응?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훈 군이 나한테 심하게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정신 벌떡 차렸어. 근데 아 내가 누구지? 이러면은 난 중단이 생긴 거지. 그죠? 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이거는 철학 논증에서 셀프 아이덴티티, 즉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라는 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두 살 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던 세포들 있지 않겠어요? 두 살 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던 세포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혹시 일부가 자라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몸의 일부가. 근데 그대로 남아있지 않죠. 다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두 살 때 강요원하고 지금 48살에 강요원하고 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어? 세포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 지금 두 살 때 세포는 다 없어졌어. 머리카락도 달라. 저는 옛날에는 저 곱슬머리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동창들이 만나면 파마를 했느냐 물어봐. 그때 곱슬머리 아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곱슬머리가 됐어.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두 살 때, 열 살 때, 스무 살 때, 서른 살 때 이 자기 정체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잖아. 이 정체성을 뭘로 확인해? 뭘로 확인해, 자네? 어제는 나는 내가 아니었어요? 가끔 그런 놈들 있지. 살인을 저지른 놈이. 그땐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정신 감정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놈들이 가끔 있어. 그렇죠? 근데 그때 확인하는 게 뭐야? 우리가 그 사람이 과거의 그 사람이 지금의 이 사람을 확인해주는 증거가 뭐냐 말이죠. 기억? 기억은 불안정해. 잊어버리기도 해. 선택적으로 차단하기도 해요. 지금 사실 그거 확실하게 자기였음을 객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봐야 돼. 데카르트는 정신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정신이라고. 근데 지금 이제 오늘날에는 인지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정신이 구체적으로 더 뭐냐를 좀 따져묻겠죠. 가령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고를 당했어. 앞통수가 깨졌어. 어우, 가려져. 됐어. 까마득히 기억이 없어. 그래, 내가 가령 이상 죽고 사고를 당했어요. 미안해.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이상 길에서 만났어. 아니 그 유명한 블로거 이상직 씨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에 대해서 썼잖아. 그러니까 계속 미친척해. 이러면 어떡하겠냐고 이럴 때 막 이렇게도 막 모르고 그렇게 상처 입었는데도 써갖고 나한테 그렇게 딸이면 날마다 1년 내내 욕 먹었는데도 기억을 못해. 그럼 어떡할 거야? 빨리 말해봐. 말해! 말해봐!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저는 이상직이 아니에요. 저는 블로그가 아니랍니다. 계속 그런단 말이야. 이때 우리가 증거를 내놓을 수 없잖아. 그러면서 막 이 사람도 이제 모르고 있고 막 나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막 이렇게 이런단 말이지. 이럴 때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없잖아. 근데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정체성의 문제예요. 근데 데카르트는 이걸 정신에서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이전에는 데카르트 이전에는 그럼 뭘로 자기 정체성을 받았었겠어? 좀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성상이 뭐였겠어? 네가 대답을 안 하면 다시 저리로 가. 응? 저 블로거에게 간다. 모든 분들이 블로거를 가엽게 여기서 대답을 잘 해주세요. 종교 하느님이 그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혼을 이게 숨결을 불어 넣어줬잖아. 숨결을 불어 넣었잖아. 그러니까는 하느님이 불어 넣어준 것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근거였거든. 그 전에는 신의 피조물로 각기. 근데 만약에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까 가령 찰스 다윈처럼 어쩌다 보니 이렇게 형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이 정체성의 문제도. 그죠? 근데 데카르트는 일단 이게 이상한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하는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의 근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맨 밑에 186페이지 맨 밑에 우리가 아주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모두 참이라는 것을 일반적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도 데카르트는 187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우리가 판명하게 인식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데는 얼마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참된 인식을 만들어낸 근거이긴 하지만 제대로 아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생각했죠. 여기서 뭔가 또 수련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 여기다가 보장장치를 끄집어드리는 게 그게 뭐냐?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보장체계라고 하는 건데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세 번째 줄 나보다 더 완전하고 나아가 모든 완전성을 자신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본성에 의해 단적으로 말해 신에 의해 내 속에 넣어진 것으로 보아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보장장치예요. 신. 데카르트의 고통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지. 나의 정신이 확실하고도 명징한 인식을 만들어낸 근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어렵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상희 씨 말해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신을 끌어들인 거지. 신을. 이 관념은 실제로 나보다 더 완전하고 모든 완전성을 자신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본성, 단적으로 말해 신에 의해 내 속에 넣어진 것으로 보아야 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데카르트가 말하는 우리는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다. 본유관념이에요.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설. 이 본유관념은 누가 주느냐? 신 준다 이거죠. 신 준다. 신이 준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88페이지부터 이 뒤에로 나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신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겁하지만 할 수 없어요. 비겁하지만 할 수 없어요. 비겁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은 어떤 존재다 하는 얘기가 지금 거기서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다.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195페이지에 여섯 번째 주로 가면은 이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는 바는 모든 우리의 관념 혹은 개념은 어떤 진리의 토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진리의 토대는 뭐냐? 신이다 이거죠. 아주 완전하고 진실된 신이 이런 토대 없이 관념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출발은 모든 것을 의심해. 그리고 나의 정신이 확실한 명직성을 띌 수 있을 줄 생각해. 그런데 그 정신의 확실성은 신에 의해서 보장된다 하는 이런 논증으로 돌아가죠. 이게 바로 데카르트 방법서설의 형이상학적 문제들 제4부에 나와 있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우선 분명하게 알아둬야 되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가 말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정신의 명증성은 신이 보장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면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 정신에 뚜렷하게 인간 정신을 전면에 내세웠죠.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셈이죠. 그러니까 진리인식의 원천으로서의 인간 개인의 정신을 얘기했지만 그 진리의 진리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의 아직 보장책으로서 신을 이야기했다는 것. 이게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의심하고 인간 정신의 그 힘, 명증한 힘,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앞선 생각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